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이 벨지코 왕국 국경들에 즈음하여 디디에 레인데르스 부수상겸 외무상에게 2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호상 리에를 도모하고 쌍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외무성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